세상의 이상을 바로잡기 전 본보기가 될 순 없나. 많은 아침은 간이 무관심 속 눈을 떠 저 밤날은 우리가 만들어가 이보다 더할 말은 없어 나도 중식이 없어 일상품 그런 얘기였던 만들어와 어색은 나들의 밤 오래부가 연대 끝에서가 막스러 놔 죄책감 없는 이 맘 같이 반듯하게 우린 지구 정복으로 전복해 오늘 이산 뜻하게 몰래 찾은 나는 관찰해 누군가 이만큼 진실을 바래 나 싫은 바람 기어 너네 더럽게 벌거 그래 더럽게 놀아 누가 사준 건지 몰라도 나 don't care why 네 행실과 간노름 세상에 방출해 나름 생각했어 걔네 침묵했던 바줄해 랑치기 전 그도 자기 전에 미스터리 미스터리 fucking against-story 역할임 청춘이여 도움이 나 몰아 본본 내놓고 들리면 가서 숨이 나 골라 bitch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 I don't miss a chill now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.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. I don't miss a chill now.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. Yeah. 세 번 새기면 살인 너 면해 아니 차라리 원하는 건 저승의 면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거치 겉대로 보고 아니 넌 나지거리는 눈을 마냥 돋보인 보고 책임감 없는 세상 관능이라면 다 끝 벗어나고 싶어 니 여실은 님의 겉자락에 서있고 두렵지만서도 선뜻고 닥적인 시선들에 맞서 그 행동 머리가 선천적인 거라면 되려 가르침만이 가르침 속 가르침 신뢰를 주기가 그토록 실린가 종이층 몇 개의 외진 실을 무덤이 다치나 이 싸움의 곁에 머무는 건 안락하지 않아 깨끗이 올라간 자 없지 않아 다른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이 나무랄 게 없던 선 사태의 장을 벌놓기 같이 지워나가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 I don't miss a chill now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 I don't really miss a chill now.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. I don't miss a chill now. I don't even really miss a chill now. 세상 내 이성을 바로잡기 전 본보기가 되줄 순 없나.